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자 공회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공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미 이 사도들을 먼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33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없애려고 시도했는 거죠. 사람들이 막 웅성성거리면서 사도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게 신비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사도 요한은 90이 넘게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사도 요한은 단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다가도 유배가 풀립니다. 별로 고난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90이 넘게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얘기만 설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초대교회를 지킨 분이 사도 요한이신데 사도 요한께서 마지막까지 설교한 내용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니라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사도 요한이 나와서 설교하면 다 졸았대요. 그런 기록이 초대교회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저 할아버지 또 나와서 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불평했다는 기록에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야고보 같은 분을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 아주 용감하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고보의 삶이 더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뭐 그냥 살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아싸라게 한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지만 참 신기하게도 사도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보존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다 죽게 되는데 막 광주리로 내려서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도 사실은 한꺼번에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를 통하여서 이 사도들의 목숨을 보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해 가는 것을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도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아주 존귀하게 생기신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조용히 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배상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배상자. 배상해준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배상을 누가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피해를 입힌 사람,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배상을 해주시는 분은 가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말리엘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을 당시의 사람들은 랍비라 부르지 않고 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랍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라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선생님이란 뜻이었습니다. 랍비들 중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라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초로 그 호칭을 받았던 분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가말리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가말리엘이 죽기 얼마 전부터 이 사도들의 권면과 권유와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정신과 삶을 가졌다는 것이 오늘 가말리엘의 작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작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확인을 주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인품이 넓으시고 존경받으시는 분들은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죠. 가능하면 포용하고 가능하면 품어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가말리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신 다음에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는 자기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난 분노들을 좀 가라앉히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질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격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본성대로 하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있듯이 다시 두려워하십시오. 경성하십시오. 뭐 이런 가르침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유다의 고대 역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법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Certain magicia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법사로서 그는 자칭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사람의 병도 고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가 매지션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를 추종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때 그는 기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능력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언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많이 쫓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400명이나 따라다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에게 표현하면 12명이 따라다녔다 하는 말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의 핵심 추종자들이 400명이었으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적을 행하는 사람, 슈퍼내추럴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요단강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내가 이제 당신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는데 요단강으로 가십시오. 이제 요단강으로 가면 내가 요단강을 가를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자,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시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요단강을 가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많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군대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누굴 따라다니고 뭐 구원한다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로마의 군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요단강에 모여들 때 드다를 잡아서 강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릅니다. 목을 쳐버려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이 모였던 요단강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박태선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박태선 장로님이라는 분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냥 얘기만 어렸을 때 조금 들었는데 한번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박태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십니다. 31살 때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뜨거운 체험을 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소변을 넣는데 소변을 통해서 자기 피는 다 빠져나가고 예수 보혈의 피가 자기 몸속으로 다 들어왔대요. 와, 특별하신 분이세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게 거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분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회를 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시작하는데 천막 안에 들어갔던 인원이 무려 6만 명이었습니다. 매일 6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플로리다 대부흥이라는 그 큰 집회가 에브리데이 있었죠. 매일마다 있었잖아요. 한국에는 이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가 매일마다 있었습니다. 하루에 6만 명씩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앉을 천막을 치기 위해서요, 당시에 트럭 100대분, 하루에 100대분의 천막 재료를 가지고서 쳤대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신앙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성경적으로 하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때는 100만 명까지 교세가 확장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오레곤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다 이분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나오셔서 성경을 찢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온 하늘 아버지다. 그러면서 천부교라고 하는 종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그리고 그분이 1990년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신앙촌은 어떤 경제 공동체로 가죠. 신앙촌 간장 먹어보신 분 계시죠? 신앙촌 된장. 신앙촌 양말은 당대 최고의 품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못 신어봤습니다. 서울역에서 많이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그분이 죽을 때는 2천 명 정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부천에 신앙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이분의 아류들이 뭐 영생교라든지 아주 잡다한 아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이단의 근원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기적을 행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분의 끝을 보면 아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적과 기적,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조심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건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적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 잘못하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가말리엘이 언급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드다, 유다. 참 이름도 비슷해요. 드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혁명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 호적할 때에 이렇게 하니 이 말이 번역은 호적할 때지만 이 호적을 왜 했냐면 택스를 거두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한 겁니다. 사람 수에 따라 택스를 거뒀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인두세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사람 머리 이렇게 세서요. 이게 택싱으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Day of Taxing 이렇게 나옵니다. 택스를 거두는 날에 유다가 일어난 거예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시민권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은 다 맞췄습니다. 질문. 7가지 문제를 너무 훌륭하게 잘 맞췄어요. 제가 생각해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신 거 여러분의 기도하심으로 제가 잘 맞췄는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왜 미국이 독립했는가? 영국의 택스가 너무 무거워서 그거더라고 이유가요. 그렇죠? 차세인가? 차. 예. 그 티. 어떻게 티에다가 그렇게 그 택스를 많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갈릴리는 어부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뭐죠? 물고기를 잡아도 그 중에 두세 마리 가져가고 다 택스로 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구조였을 것입니다. 유다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다 궐기하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다 무장하자. 우리가 다 혁명하자. 그래서 뒤집어 엎자. 그리고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열심당의 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다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품고 있다가 탁 빼서 슉 휘둘렀는데 기가 막히게 귀만 싹 뵙니다. 이건 대단한 실력이죠. 귀만 싹 뵙니다. 베드로가 상당히 그 다혈질이었고 혁명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이 꿰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을 이끌어서 조직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선동가는요 조직을 잘합니다. 선동가를 만나면 여러분 대표적인 선동가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히틀러. 히틀러는 구세주였습니다. 당시에 히틀러는 당시에 연설을 하러 올 때 반드시 역광을 받으면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왔대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고 사진 찍을 때 해 이게 역광을 받으면서 찍으면요 굉장히 거룩하게 사진이 나옵니다. 히틀러 굉장히 심리전의 고도의 어떤 그 테크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독일에게 있어서는 구세주였습니다. 그는 선동가였습니다. 그 사람의 선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00만이 넘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유다는 선동가였습니다. 구호를 세우고 슬로건을 만들고 조직을 하면서 그리고 무기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술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로마가 또 가만히 보다가 유다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세지향적이었고 한 사람은 현세지향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좀 기도원파에 가까웠고 한 사람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민주운동하는 사회복음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죠.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둘 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드다와 같이 어떤 슈퍼내추럴하고 이적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것 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근원과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끝이 하나님의 일로 끝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조직을 하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 오거나이즈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슬로건을 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가말리엘은 이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두 집단을 얘기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모든 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드다가 활동하던 그 요단강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매지션이셨습니다. 마법사였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작은 떡덩이도 수천명을 먹일 수 있는 큰 식량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오, 드다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오, 그 사람이 매지션인가? 또 한 면은 유다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새로운 주권과 새로운 왕, 새로운 황제에게 너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마치 유다처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을 삼아서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께 다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인가? 가말리엘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에 모두 흩어졌다. 그 사람이 죽음에 모두 흩어졌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과 드다 유다가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드다와 유다는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드다와 유다는 죽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시작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없애서 없어지는 공동체는 무섭지 않아요.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 하나 딱 쳐서 없어지는 공동체,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는 공동체는 무서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를 자기를 죽였던 그 사형틀, 이 십자가를 제자들의 가슴속에 심어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부터 났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허드슨 테일러의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원고를 쳤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교의 선구자예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그가 결성하여서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최초로 선교한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선교의 분위기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맺은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륙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교단과 교파의 도움이나 서포트 없이 재정이나 조직이나 행정이나 스스로 들어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조지 밀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 그것을 책으로 써서 냈었죠. 그것을 보면서 아, 믿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가능할 거야 하면서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일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일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갔죠. 꼭 중국 사람들처럼 입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선교비가 작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믿음 선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 선교만 오직 유일한 선교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받았습니다. 아까 어린아이들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얘기가 있지만 1929년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되자 선교사님들의 월급이 최대 50%까지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같은 때예요. 지금 같은 대공황이 온 것입니다. 이전보다 헌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헌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슨 매직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조직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라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헌금은 이전보다 더 들어오고 이 중국 내지 선교에 새롭게 선교사로 온 사람이 이 대공황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갔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 기간에 새롭게 선교사로 헌신해서 다른 선교사 다 돌아가고 있을 때 새롭게 선교사로 헌신해서 들어왔던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것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의 때 안에 있던 것들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